모두 다 비켰어 길을 터 경고는 딱 한 번 알아서 백업 너를 데리러 가 Are you ready to ride 곧바로 엔진 on 불 붙여 멈춰있던 심장에 다시 돌켜 너를 데리러 가 Are you ready Get your hands on 네가 잡아 핸드 어디든지 데려가 줄 테니 All the time, won't stop drop. Belt 꽝에 buckle up. 맡겨 전부 내게 mind and body. Oh, 밀어붙여 불도저 소리 저 shine이라. 너로 가득 채워 fill me, fill me. Oh, All the time, won't stop. All the time, won't stop drop. Dream driving, driving, oh. Truck, truck, truck, truck. 더 세게 부딪혀. Down, we know. 트럭이 시동을 걸어 우린 아스팔트보다 높은 언덕을 넘어 앞으로만 가 머리 위에 백미를 부어 후회 따윈 없으니 어서 고민 말고 내 방식은 네가 원하는 대로 가래 나 느낌 있는 트럭 빵빵한 엔진 모터 수동형 말 그대로 wiggle stick형 자신 있게 잡고 기어넣어 I'll start your hands on 내게만의 집중 자신 있어 I can drive you crazy All the time, won't stop, drop. Belt 꽝에 buckle up. 맡겨 전부 내게 mind and body. Oh, body. 밀어붙여 불도저 소리 저 shine이라. 너로 가득 채워 fill me, fill me. Oh, All the time, won't stop. All the time, won't stop, drop. 밤새도록 우린 dropping, dropping, oh. 더 세게 부딪혀. Who's that win up, sir? 더 세게 부딪혀. Who's that win up, sir? 뒤로 왔다 갔다 정화. Nice parking 딱 들이맞는 우리의 박자 우린 흐르는 리듬 안에서 서로를 닮아 흐느껴 둔탁한 콩짝 Your dance 왜 미질러버리지 미 순간 Yeah I gotta buckle up if you don't wanna die Hey baby 우린 Bonnie and Clyde Yeah You ride with me Yeah 다부셔 Don't stop drop 두 발로 날 buckle up 미쳐버려도 돼 Rock my body Rock my body 끝이 아닌 I don't run 한번더 shut it up 마지막엔 다시 feel me feel me oh. All the time I'm on stop All the time I'm on stop drive 아니 때는 I'm on stop 밤새도록 우린 dropping dropping